하루도 잊은 적 없네. 그 누구의 잘못이던가 너와 나의 이별이 잊으려고 눈을 감으면 스치는 따옥이야. 부르면 들릴 듯이 잡으면 잡힐 듯이 그렇게 가까운 너 따오가 따오가. 멀어진 그대 미소 볼 수 없지만 많은 날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네. 그 누구의 잘못이던가 너와 나의 이별이